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역자편 3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정말 큰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 게 단백질, 강박증을 버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단백질이 생기지는 않는다. 우유를 마시면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 세 개의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선생님.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이걸 얘기할 때 항상 사람들한테 단백질이란 무슨 색깔이고 어떤 형태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단백질 하면 일단 고기나 우유나 계란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떠올리는 거예요. 연상되는 거죠. 그게 단백질인가요? 천만의 말씀. 감자나 호박이나 야채에도 단백질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탄수화물.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아, 라면도 생각하고 국수 생각하고 빵을 생각해요. 그게 탄수화물인가? 천만의 말씀.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중독증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감자나 고구마를 떠올리기 전에 라면, 빵 이런 걸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영어로 그 형상화, 왜곡된 형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 하면 무조건 고기, 딱, 생선, 우유, 계란 이런 걸 생각하도록 돼 있는 거. 우리 모든 식물성 식품에 단백질이 10% 정도 함유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잖아요. 단백질이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성분일 뿐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고기나 계란, 생선, 우유에 딱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누가 만들었을까? 우유에는 뭐 단백질이 많고 칼슘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목축업자들이나 그 많은 고기 생산업자들이나 치즈 생산하는 식품업자들이나 가공육을 하는 식품업자 외에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영양학자들이 인간의 몸에는 10%의 단백질이면은 우리 몸을 운영하는데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채식의사 고백에서 얘기했던 잔 맥도글 박사도 우리가 먹는 곡물을 순야채, 순과일이 아닌 고구마, 감자, 현미 이런 것을 통해서 먹어주기만 하면 절대로 10% 이상을 초과하지도 않고 10% 이하로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몸의 가장 최적의 상태가 단백질 10%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단백질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영수가 다 빵점이고 미술만 하나만 100점이다. 이런 학생을 우선 학생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골고루 잘하는데 미술도 특별히 잘한다든가 이런 학생을 그 분야에 뛰어나다고 하지 전혀 사회성도 없고 독불 장군이고 그러면 그거는 그 사회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에 지나치게 단백질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최적화된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친 독소를 많이 생산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스스로 소화를 못해요.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해보면은 단백질이 우리가 몸에서 들어오면은 온몸이 단백질화 됩니까? 아니죠. 단백질이 소화가 돼서 몸에 어느 정도 쌓이기도 하고 이어부는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배출을 할 때 그냥 배출을 하는 게 아니라 몸속에 칼슘을 끄집어서 녹여서 소화가 되고 배출되기도 하고 몸 안에서 인체에 좋은 단백질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칼슘은 혼자서 그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인이라는 그 성분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고 우리가 뭐 한 100가지의 성분을 밝혀냈다면 우리 몸은 수만 가지잖아요. 세포가 60조개인데 그 많은 성분들을 일일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도 없고 지나치게 많은 성분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칼슘제나 비타민제나 이런 것들을 뭘로 만드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단백질제는 100% 석유에서 만들어 석유 부산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락펠레 재단이 전 세계의 의학계를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석유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자기네들이 연구하다 미국의 의학과 결탁을 해서 제약 산업을 키운 거거든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 박사들이 나온 얘기, 제가 읽은 건데요.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가보시면 영양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요. 우리 머리통만한 비타민 제작이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해요. 그 머리통만한 그 큰 통에 있는 뭐 단백질 제작을 2, 3만 원 하려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거? 다 석유에서 나온 걸로 만든 거거든요. 그걸 먹고서 사람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거고 우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다면 아니 우유가 그렇게 단백질이 많고 칼슘이 많은데 왜 칼슘 플러스 우유가 왜 나옵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칼슘제 추가 우유가 나왔어요. 단백질이 많고 칼슘이 많은 게 우유라고 하는데 칼슘을 왜 또 추가시켜? 그러면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 칼슘이 많으니까 좋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단백질이 많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단백질이 칼슘을 용해해서 배출한다면, 안에서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겠구나. 그러면은 칼슘제를 추가한다. 추가하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네요. 칼슘제를 혼자서 작용하지 않고, 인, 수많은 성분들과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오리지널 생각하면은, 왜 우리는 낙타젖을 안 먹고, 왜 우리는 쥐의젖을 안 먹고, 돼지젖을 안 먹고, 소젖만 먹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우유는 소를 위한 젖이고, 인간은 엄마 젖을 먹는 동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문제들이 풀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도 송아지한테 주려고 사실은 젖이 있는 거잖아요. 소젖을 먹는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인간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 야생의 모든 동물들은 자기 어머니의 젖을 그러니까요. 먹고 자기들이 이제 음식을 개체적으로 먹기 바로 전에 음식을 끊잖아요. 우리 인간도 2년 정도 엄마 젖을 먹고 딱 끊어요. 그때부터 이제 일반 음식을 먹는데 그건 다 그 사람의 생장 나이와 동물들의 수명과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젖을 끊는 순간부터 임신이 가능하게 시작해 모든 동물들이. 그거는 자연의 섭리인 것이지 뭐 우유를 먹으면 몸에 좋다? 저는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항상 아팠어요. 어린 시절을 항상 병원에서 끼고 살았는데 어머님은 계속 우유를 아침에도 우유를 주시고 저녁에도 우유를 주시고 점심에도 도시락에서 주시고 그리고 저는 항상 또 병원에 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단백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내서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책을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합이 다이아몬드라는 부분은 과일과 야채가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익힌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번역을 아직 끝내지 못한 책 중에 엔자임 뉴트리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효소 영양학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죠. 에드워드 하일 박사는 영양학의 다윈이라고 해요. 그리고 엔자임 뉴트리션이라는 책은 영양학의 종의 기원. 이런 책이에요. 근데 한국에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잘 됐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몸에는 대사효소가 있어요. 효소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일꾼. 잠을 자기 위해서는 누군가 일꾼이 일을 해야 되고 혈액을 막 온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누군가 일꾼이 일을 해야 되고 오줌을 누려면은 그냥 젖을 놔두니까 오줌을 누게 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효소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엔자임. 그 엔자임을 하비 다이몬드 박사의 책에 의하면 에너지라는 표현을 해요. 과일이나 야채에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는 47도 이상에서 열을 가하면 다 죽어요. 40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40도라는 그 이 온도가 상당히 묘한 게 제 생각인데 우리 몸이 40도 이상 올라가면 죽잖아요. 물을 끓이거나 뜨거운 태양 뭐 45도 이런 데서는 막 풀들이 다 죽는 것처럼 40도 이상에서 열을 가하면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과일들이 뭐 40도 이상에서 과일들이 자라겠어요. 과일이나 야채는 소화 효소가 있어서 동물들이 먹고 빠른 시간 안에 멀리 씨를 뿌리도록 과일들이 그렇게 진화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열을 가하면 과일이나 야채에 있는 그 소화액이라고 해도 좋죠. 소화 일꾼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에너지라고 해도 좋아요. 일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일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막 움직여가지고 이런 라면을 먹었다. 국수를 먹었다 그러면은 이 몸 안에 있는 대사 효소들이 이제 일꾼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힘들죠. 왜냐면 혈액에 피도 돌게 해야 되고 또 머리카락도 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오줌도 눕게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일꾼들이 뭐 한 50%가 다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키느라고 힘든 거예요. 50%가 아니라 한 70% 나오겠죠. 나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소화하는데도 힘들고 그것도 다 소화를 시키지도 못하고 하비 다이아몬드의 그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 과일이나 야채 더 이상의 대사효소가 필요 없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 있던 일꾼들 대사효소 일꾼들은 뭘 하냐면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소변을 보게 하거나 또 혈액을 돌게 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하거나 이런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죠.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빨리 되고 과일이나 야채를 먹고 몸이 노곤하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걸 보면은 이미 소화가 돼 있는 음식을 먹는 거와 소화가 힘든 음식을 먹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 갭 때문에 병에 걸리고 비만이 생기고 모든 원인이 생긴다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하웰이고 에드워드 하웰의 책을 읽고 수많은 그 영양학자나 그 자연치유 학자들이 과일과 야채가 정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 이론이 바로 대사효소, 소화효소 이론 즉 효소 영양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이론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굳이 그렇게 뭐 효소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몸속에 있는 일꾼, 음식에 있는 일꾼 이렇게 생각하면 또 쉬운 거죠.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이 하비에 다이아몬드 박사님은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소화 에너지가 과일 안에 있고 대사 에너지가 몸에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죠. 네, 개인적인 홍보다 이렇게 들으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다이어트 불변의 이 책과 황성수 박사님의 현미밥 채식 예, 이 두 가지의 책을 가지고 제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한번 할 예정이에요.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렵지 않음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정말 상업에 물들여서 무슨 가루니 다이어트 식품이니 돈도 비싸더라고요. 그런 액체니 가루니 이런 것들로 다이어트를 하면 다 실패한다. 위 절제 수술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럼 무서운 얘기는 그래서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상업적으로 나와 있는 그 식품들을 막 홍보하고 광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언제까지나 그런 걸 먹으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아 제발 가루약이나 액체약 먹고 다이어트 하실 분 있으면 먼저 저에게 와봐라 하고 방송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아니 뭐 네. 적극 추천합니다. 네네. 네.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면서 느낀 거 그리고 선생님이 어느 정도 또 실천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해보니 나는 어떻다라는 거를 한마디 예. 해주시면 예. 네. 저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뭐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그냥 재밌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항상 이 번역을 할 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책이 나와서 책도 좀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도 좀 해주시고 뭐 어느 정도 수입도 좀 생기고 그러면은 인생이 또 즐겁고 또 이 책이 나온 지 첫판부 나온 지 한 10년 됐고요. 이제 재판 나온 지는 한 2, 3년부터 제가 이제 출판사를 본격 시작했는데 개정판을 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도 내가 번역한 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 1, 2년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실천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 책을 보기 전에 저 나름대로 정립이 됐어요. 지금 선생님 계속 말씀 주셨던 우리 그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어떨까요? 하비 다이아몬드의 두 번째 책. 그거는 이제 질병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 책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두 권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 책보다 그 책을 더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은 도대체 인간의 질병은 도대체 무엇인가? 좀 더 의학적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이 열을 내, 막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열을 내서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뽑아내기 위한 방법이다. 그 몸의 자연치유다. 그리고 열을 내면서 우리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해서 쉬게 하려는 우리 몸의 작용이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분석했는데 책도 너무 재미있게 저는 읽었고 번역도 너무 재미있게 했어요. 근데 판매는 그렇게 좀 부진하긴 한데 네.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래서, 좀 아쉬운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다음번에는 그 책을 가지고 한번 하고 싶어요. 병들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의 그 책 중에 질병 관한 분이 사실 질병과 비만은 단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몸과 마음이 일상에서 조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뻐지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